메디컬 포커스 닥터 스테판 8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자본에 대해 정리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뭐 일종의 특집처럼 유대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개념 정리부터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자본 세력을 말합니다. 유대인 일반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제 자본 세력이죠. 여기서 물론 자본은 독점 자본, 국가 독점 자본,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오니스트 자본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자신의 꼭두각시들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뉴 월드 오더라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을 말하겠습니다. 예. 재미난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념과 책략이 담겨 있는 탈무드. 이 탈무드에 이제 좋은 내용들만 이제 공개돼 있고 아주 잔인하고 야비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죠. 그런 탈무드 기초에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온 의정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 핵심들 사이에서만 보다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전달자가 벼락을 맞고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세상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아슈케나지 계통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세파르담하고 아슈케나짐 이 두 계통이 있는데 이 동구에서 독일 쪽에 활동했던 아슈케나짐 계통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세상이 다 잘 아는 로스차일드가 바로 이 계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아슈케나짐이 유대인을 장악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장악함으로써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이름으로도 움직이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슈케나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라시아 쪽에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공을 받아서 멸망한 하자르 공국이 있습니다. 이제 훈족, 흉노족 이렇게 불리는데 원래는 이제 괜찮았죠. 그런데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게 협공으로 멸망하면서 이제 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역사적인 민족적인 원수가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제 바빌로니아의 이제 뿌리가 수메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메르는 환국의 열두 제후국 중에 하나입니다. 동이족 배달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한 뿌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윤정모 작가가 그래서 수메르라는 이름의 3부작 소설도 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고 마지막으로 히틀러 독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에 재정위기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히틀러 독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주와 아주 집요한 역사적 고립 비판은 계속되고 있죠. 히틀러 파시스트의 파쇼적인 만행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난되어야 합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파시스트가 5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훨씬 적은 숫자이고요. 2차 대전 과정에서 이 이상 학살당한 민족도 있고요. 그리고 안나 프랑크 같은 경우도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것도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고 그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히틀러 파시스트에게 학살당했다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학살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죠. 네. 히틀러 파시스트와 팔레스타인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인 얘기를 하면 깁니다.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뭐 하자르 공국 흉노족과 관련해서 조선상고사의 연관지어 설명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방대한데요. 오늘 초점은 유대 자본의 전략이 북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정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맥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인지 그 유대 자본이 1차, 2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특히 1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구라트, 수메르 문명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원형이고요. 거기에 총격을 가하고 2차 때는 아예 싹 쓸어갔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국립 박물관의 수메르 문명의 역사적 유물들을. 그래서 유대 자본의 증오에 찬 보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인가, 원한설인 것인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 자본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40년마다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 자본이 전쟁과 공황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하나만 봐도 1960년대 세계의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 뭐 90%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록펠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마름, 머슴들을 통해서까지 해서 미 연방준비이사회 FRB를 장악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남코리아의 한국은행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석유, 곡물, 은행은 뭐 기본이고요. 군산복합체, 상군복합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언론들, 통신사들, 뭐 방송국, 뭐 신문사, 잡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사들까지도 장악하고 있죠. 그 장악한 것들을 보면 과연 누가 이 유대자본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유대자본이 이렇게 힘을 키운 그 배경에는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몽고의 재정 책임도 유대인이 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옮겨가는 세계 제패 국가들을 숙주로 삼아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거죠. 네. 지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랬습니다마는 이 나라들이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맞는가 싶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민중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막대한 치부를 유대자본이 챙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고 하는 브릭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 유럽 제국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브릭스를 시소의 양측에 세워놓고 통제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대자본은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항일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당위원회가 백두산에 이제 그 사령부를 두고 동만 지역의 당과 장백지구의 당 그리고 국내당, 국내당 공작위원회라고 그러죠. 이 세 개의 당을 지도하면서 조국 광복회를 건설한다든지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지휘한 것처럼 유대자본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 세계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설입니다. 예, 이것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일루미나티의 회원이었던 한 여성이 전파 방송에 공개한 내용이 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잔인하고 야비하고 치밀한 조직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 말고도 영국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CFR, 외교관계협의회를 통해서 전직이나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나 책략가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빌더버그 클럽, 1년에 몇 번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다 이 회의에 가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삼각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상대적으로 빌더버그 클럽이 의결단이라고 한다면 삼각위원회는 집행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직들인데 이런 조직들을 유대자본의 산하 매체들이 음모론으로 매도하면서 허무맹랑한 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 세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가령 유대인들은 백악관의 그 수장, 대통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을 비롯한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죠. 그리고 자금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비리라든지 또 양당 국회의원들의 세력이라든지 또 매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종하죠. 탈무드에는 고의라고 합니다. 꼭두각시란 표현이에요. 영어로 이제 뭐 퍼핏, 메리오넷 이렇게 하는데 메리오넷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네. 유대자본의 꼭두각시예요. 네. 꼭두각시는 이제 우리말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괴뢰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2001년 9.11 사건을 통해서 8년 동안 집권한 부시라든지 공화당의 부시죠. 2008년 9.15 사건을 통해서 역시 8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오바마 민주당이죠. 네. 이 두 사람 다 유대자본의 고위 꼭두각시입니다. 2001년 9.11 사건은 군사자작 테러, 2008년 9.15 사건은 금융자작 테러라고 부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뭐 누차 설명했고 오늘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잠깐 먼저 짚을 것은 유대자본이 40년마다 약 한 세대에 한 번씩 크게 공황을 일으킵니다. 세계적인 공황을. 전쟁과 공황은 유대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기본 방법이죠. 너 죽을래 아니면 거의 다 내놓을래 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양측에 보험을 두죠. 전쟁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양측에 다 돈을 대주고 보험을 들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폭리를 취하고 지면 지는 대로 다른 것을 뺏겨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 유대자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당 체계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당이 다 유대자본의 꼭두각시당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민주당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사민주의 세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민주의 세력에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당들을 통제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화당은 호전적이고 민주당은 평화적이다. 이런 도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시절에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공황을 일으킨 것이 1929년, 1974년, 2008년입니다. 1929년은 상대적 과잉 생산, 마크스가 갈파한 전통적인 공황이죠. 예, 절대적 과잉 생산이 아니고 상대적 과잉 생산입니다. 네. 그 결과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독일을 장악하려고 히틀러를 매수하고 통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히틀러에게 당했죠. 숭홍빙의 화폐전쟁에 그 맥락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히틀러를 숭배해서도 안 되겠지만 히틀러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도 잘못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 유대자본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1971년에 닉슨이 근본이제를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바 오일쇼크라고 하는 1974년 세계 공황이 일어나죠. 네. 이것은 인플레이션 공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인 석유 자원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달러와 금과의 연계가 깨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휴지 조각이 돼야 정상인데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가져와야 석유를 준다라고 하니까 미국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 이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그대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역시 유대자본의 농간입니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2008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융공황입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유대자본의 투자은행이죠.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있어요. 투자은행은 일반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을 만든 것도 유대자본이고 CDS, CDO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장치를 만들어서 더욱 무한대로 증폭시킨 그리고 역시 유대인이죠. 그린스펀이 오랫동안 거의 제로금리로 유지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그러면서 역시 유대인이죠. 티모시 가이트너가 FRB 뉴욕 책임자로서 그 수습회의를 이끌고 바로 이어서 출범하는 오바마의 재무부 장관을 하죠. 네.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참고로 그 티모시 가이트너는 클린턴 정권 시절 재무부 차관을 하면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일으킨 장본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의 전단계고 전조고 그것 때문에 코리아가 이중으로 수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양털깎기라 그러죠. 예. 유대자본이 이렇게 40년마다 한 번씩 크게 해먹는 이유는 그 자체 막대한 치부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 상대인 다른 독점 자본들을 그 시기에 이제 쓰러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40년마다 한 번씩 크게 헤쳐먹으면서 그 책임을 고위 꼭두각시 정권에 넘기면서 크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그렇게 지각변동을 일으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29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중간에 뭐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1974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뭐 중간에 카터라든지 클린턴이 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2008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입니다. 중간에 아마 공화당이 한두 번 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양당 체제라는 시소를 움직이면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키고 유대자본은 막대한 폭리를 축적하는 천문학적인 착취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경제 위기를 해부하려면 정치 경제학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유대자본을 둘러싼 실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전자만 알게 되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락을 짚을 수가 없고요. 후자만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음모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정을 같이 알아야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29년 세계공황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의 미국처럼 경제 강국으로 클 수 있는 독일을 히틀러를 통해서 장악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재산도 뺏기고 인정청소까지 당하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 자본의 이데올로기적인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을 끌어들여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국제적인 반 히틀러, 반 파쇼 전선을 형성합니다. 네. 그 결과 1차 대전 직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1914년에서 18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죠. 그런데 1939년에 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에는 12여 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출현합니다. 45년에 북에서 그렇고요. 49년에 중국에서 그렇고 59년에 쿠바에서도 그렇습니다. 64년부터 약 한 10년간의 베트남 전쟁을 거쳐서 결국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죠. 그리고 동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자본은 기존처럼 제국주의자들 간의 전쟁이라면 안 된다 해서 1944년 브레튼우주에서 미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한 현대제국주의 체계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은행들이 IMF, IBRD이고요. 그때 이제 맺은 협정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는 GATT입니다. GATT. 그렇게 해서 이제 소미 냉전체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러시아 혁명에서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핵심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자르 공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공으로 망하게 됐을 때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러시아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형이 그 러시아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막스, 독일의 여성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의 볼셰비키, 이들이 노동계급의 혁명을 위해서 한생을 바쳤다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자본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련과 한 라인을 갖고 있었어요. 유명한 캠브리지 코민터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섯 명의 사회주의자들이 MI5, MI6에 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소련을 위해서 복무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중에 한 명이 빅터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당시 미국과 영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기술을 소련에 전수해주는 대가로 미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련과도 한 라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유대자본이 통제하는 영화사가 만든 007 시리즈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영과 소련이 싸우는 영화가 아닙니다. 물론 007은 영국 첩보원입니다만은 영국,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제3의 독재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런 영화 속에도 유대자본의 전략이 비껴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주의 세력은 유대자본,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 초국가독점자본의 적이죠. 네.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내부 와해 공작을 통해서 예,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자본은 미 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현대제국주의 체계를 만들고 소미 냉전 체계를 유지하다가 소련을 비롯한 동국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는 그런 목적을 90년을 전후해서 달성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반미 반제, 특히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초에 제1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요. 2003년에 제2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처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붕괴시킨 것이고 시리아라든지 지금 이라크 전역에서 레바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동력으로서 2001년 9.11 사건이 조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소련 동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전부 제거해버리려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북입니다. 그래서 93-94년 제1차 북미 대결전도 있지만 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직후 특히 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기후무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북을 엄청난 재난으로 몰아갔죠. 네. 그리고 소련의 지원으로 유지가 되던 쿠바도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가 됐고요. 중국과 베트남은 아예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들고 선군혁명, 선군정치를 하면서 1994년에서 2004년까지 200만이 아사하는 그 최악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면서 고립압살 책동을 극복하죠. 여기서 유대자본의 전략 중에 하나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권을 모두 괴멸시키려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면을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미 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정리시키려고 했는데 그 절정이 2006년 이란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무너뜨렸지만 이란 정권은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이유는 과거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실패했지만 북은 1998년부터 8년간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면서 이란 스스로 미사일을 제작하게 만들고 그 미사일 앞부분에 핵탄두를 장착시켜서 2006년에는 18개 핵미사일을 이란에 배치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감히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거죠. 당시 부시 정권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게 해서 이란의 무기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통해 이란의 무장력을 가늠해 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헤즈볼라가 엄청난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의 마흐디 민병대를 군사적으로 무장력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라크 전쟁을 1, 2차 두 번이나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가 이라크 정권을 장악하는데 통제하는데 실패합니다. 과거 정권도 친이란 정권이었습니다만은 오래 세워진 정권은 더욱더 이란과 가까운 정권입니다. 시리아도 건재하고 헤즈볼라우가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반미 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유대자본의 전략은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오랫동안 공작해서 브릭스를 만들고 그 산하에 NDB라고 하는 신개발은행을 만들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 유럽 제국주의와 IMF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와 NDB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IMF하고 연결해서 ADB 아시아개발은행 있죠. 브릭스에서도 중국 중심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자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견인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군사적으로 견인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최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3대 전략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한 이 전략을 통해서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와 중국, 러시아가 갈수록 그 대결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가령 최근 9월 달에 미국이 용맹한 방패 훈련을 벌였는데 이것은 북을 겨냥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만은 일반적인 보도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러 정권이 붕괴되고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그 동부 지역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전쟁, 특히 말레이 항공이 격추되는 마치 제2의 9.11 사건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더욱 북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대자본의 딜레마죠. 미 유럽 제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어쨌든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러시아는 비록 실패했지만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한 70여 년의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체 사회주의 국가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웃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이 미 유럽 제국주의, 유대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대자본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세웠던 전략들이 전부 실패합니다. 북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립압살하지 못했고요.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반미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군사적으로 견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철저히 북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노선, 선군혁명, 선군정치에 의해서 북이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 스스로를 보위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강성되고 강성국가 천하제일 강국이라는 목표를 들고 단순히 북 내에서의 사회주의 전진, 사회주의 완전 승리만이 아니라 조국 통일, 통일혁명과 온 세계 자주화,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통이 크고 과감한 목표를 세우면서 제1차에서 5차까지 북미 또는 반미 대결전을 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8년부터 2006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고 전략전술적으로 준비시켜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이란전을 벌릴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군사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06년, 2007년 제3차 대결전은 북미 대결전이나 반미 대결전입니다.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4차 때부터는 북이 수세에서 공세로, 다시 말하면 통일 정도가 아니고 고토회복, 영토확장, 여기서 영토확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입니다. 이런 목표를 내걸면서 대결전을 벌리고요. 5차 때는 아예 천하제일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인류 최후의 3차 대전, 아마겟돈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견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과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판도의 전쟁 국면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1998년에서 2000년 제2차 북미 대결전에서 처음에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제 북을 고립압살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1994년 10월 21일 엊그제죠.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나중에 클린턴이 사인까지 하면서 담보를 합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면서 그 경제관계에 걸맞는 정치적 수교, 군사적으로 미군이 철수되는 평화협정 체계, 이런 약속은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경수로 발전소는 구덩이만 파다가 말았고요. 98년, 99년 미국은 5027-98이라든지 금창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합의를 깨고 북침전쟁을 벌리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이제 북의 힘에 밀려서 결국은 평화공존 전략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00년 10, 12 북미 공동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과거 94년에서는 카터가 특사로 방북하면서 10, 21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다면 이번에는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북미 공동 꼬미니께라고 하는 항복서를 받아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듯 했지만 실제 유대자본은 공화당의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2001년 9.11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 2000년 전후에서 공화당은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했고요. 민주당은 그게 안 되니까 평화공존 전략으로 바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배후에 있는 유대자본은 2001년 9.11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중동에서 반미 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화당 8년간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이행될 리가 없는 거죠. 예. 실제로 2003년 연두 교제에서 부시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합니다.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일으키면서 후세인 정권을 끝장냈죠. 네. 그리고 2006년에 이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북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란이라도 끝장내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는 한편 평화공존 전략을 추동해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 2001년 북은 전 세계적인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남, 남북관계에도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2007년 14선언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고 하는 6.15 14시대를 열게 되죠. 네. 그리고 유대자본의 반미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을 제거하려는 책략에 맞서서 98년부터 2006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8년간 이란을 중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란을 통해서 다른 나라 반제 무장 세력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자본의 전략이 파탄되는 거죠. 북을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세운 전략들이 파탄이 됩니다. 그리고 제4차, 제5차 반미대결전을 거치면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책략마저도 실패하죠. 경제적으로 겨우 견인할 뿐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터지게 되면 미 유럽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북중러 이란 쿠바라고 하는 반미 반제 반이슬람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과 쉼표 천하제일 강국,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성국과 같은 개념으로 쓴 거죠. 네. 이런 목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이 그 전해 2012년 12월 12일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 각각 슈퍼 EMP 위성탄두를 극궤도에 올리고 그 핵실험을 하는 그런 대결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 거쳐서는 백두산 훈련 열풍과 함께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도 40일간의 비공개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비공개 활동 이후의 공개 활동은 전부 과학자라든지 항공대에 맞추고 있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2015년 8.15 10.10이라고 하는 조국 강복 당창건 70도를 목표로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려고 하는 아니 군대 인민 민족 앞에 밝혀서 과감히 그 기대 수준까지 높이는 그만한 자신감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착착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배경에는 이러한 1차에서 5차 대결전도 있고 유대자본의 세 가지 전략이 파탄되고 그뿐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려고 하는 전략하에 정세를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비교적이고 역사적인 고찰과 특히 주체적이고 변혁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정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북에 대해서만 정말 잘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이제 유대자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 정세 이런 것까지 다 짚으시니까 이 콘텐츠 양이 방대해서 많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유대자본이 양측에 자금을 투여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양측에 보험을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워털루 전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숙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에도 이런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북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유대자본에게 견인당할 일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좀 유대자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양측을 다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양측에 다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을 합니다. 시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게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양측 외에 다른 측이 없어야 되고 이 양측 다 자금이든 인맥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왔어요. 워터루 전투 같은 경우도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다 배후 조종 세력이면서도 자금을 댄 세력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독일의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의 다섯 아들들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말고 영국과 프랑스에도 있었어요. 특히 영국에 있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유명합니다.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게임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자본을 침투시켜서 브릭스를 만들고 미 유럽제국주의와 브릭스라고 하는 양측을 대립시키고 견제시키면서 통제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킵니다. 홍콩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홍콩의 상징은 이제 구룡반도에서 홍콩섬을 바라볼 때의 야경이에요. 마치 뉴욕의 맨하튼처럼 초고층 빌딩과 불야성이 아주 장관인데 이게 다 이제 독점 자본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대 자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본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에 선이 있었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그리고 등소평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이 되고 지금은 브릭스까지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릭스의 NDB도 다른 데가 아니라 중국 상해에 거점을 두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시스템이 있다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해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의 자본을 침투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한 중요한 책임자가 북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투면서 북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유대자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의 자본을 침투시키고 있다. 자본의 힘으로 북을 바꾸고 내부에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북이 강력한 자립경제의 기초에서 이런 외부로부터의 투자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봤죠. 네. 세 번째는 북과 유대자본 간의 비밀 협약에 의해서 일종의 비공개 경로가 되겠습니다. 클로즈 트랙. 유대자본이 북에 항복하는 대가로 바치는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북이 이란에 강력한 국방고업을 지어주는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제공받는데 중국을 통해서 받았어요.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까 중국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매년 무료로 북에 석유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북의 석유를 연결해 주면서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군수하고 연결된 비공개 거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나 나설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비공개 회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남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오늘 캐리가 북이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로 주남미군을 철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풀면 주남미군 철수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비핵화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작년 10월 초에도 캐리가 일본에서 북과 불가침 선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 순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에서 합의된 내용이 분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르죠. 가령 지난 8월 16일 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갔죠. 네. 그렇게 방북해서 북과 비밀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 내용이 이것일 수 있어요. 당장 뭐 8월 달에 을지 연습은 대충 끝내고 9월 달에 우리도 어쨌든 제국주의 채무를 유지해야 되니까 용맹한 방패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해하고 그러나 그 직후에 러시아를 통해서 투자라는 이름의 막대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캐리를 통해서 작년에 얘기했던 불가침 선언과 같은 맥락에 주남미군 철수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애기봉 등탑을 철거하고 대북비라 살포를 막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북도 과감하게 고위급 대표단을 방남시키고 아시안게임 폐막식이죠. 그리고 서해 총격전인 대북비라 살포에 대해서 과거와 같았으면 굉장히 격렬한 성명을 발표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25일 대북비라 살포만 어떻게 잘 되면 고위급 접촉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위에서 UN을 통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북의 최고 지도부를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도발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최고 리더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9월에 강석주 비서가 유럽을 돌고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그리고 유엔에서 인권 보고서와 관련돼서 맞불을 놓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세련되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인 한 명을 이제 석방했죠. 조건 없이. 뭐 오바마 쪽에서 뭐 요청한 대로 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북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세련되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도 않은 북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북에게 얼마나 치명타가 되겠어요. 과거 소련 동구를 무너뜨린 데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중국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북은 경우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유일상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 유일적 영군 체계가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해빙의 분위기가 이미 제5차 반미 대결전에 승부가 나서 그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약간의 해빙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크게 긴장되면서 절정으로 치닫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경로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전쟁이 터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국 그만한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결전을 벌려나가는 북의 승리가 확정적이지 않냐. 과거 1차, 2차, 3차, 4차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5차 반미 대결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애 마지막 시기에 세워진 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1995년, 통일희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도를 겨냥해 사회주의 강성 대국 개문,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대문을 연다라는 거죠. 그런데 94년에 김일성 주석, 201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하면서 그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3년 연장된 것이 2015년 광복 당창건 70도를 맞이하면서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2012년 말, 그냥 2013년이라고 쳐도 14년, 15년 만 3년 가까이 벌어지는 대결전이거든요. 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도 3년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폭과 심도에서 비교가 안 되죠. 제5차는. 다시 말씀드려서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견인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북이 최첨단 핵 로켓 무력의 기초에서 특수연비행체, 특수연 잠수함도 실전 배치된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펼쳐지고 있는 대결전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네. 어쨌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이 선군을 하면서도 특구를 만들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두 가능성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북에 빌딩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딩이라는 자본을 자기들 스스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빌딩, 외국 자본이 전쟁을 막는 하나의 장치, 인질, 볼모가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기초에서 들어오는 외국 투자는 북의 근간을 흔들 수가 없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북이 교묘한 방법으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부터 받아들이는 배상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 마치 지금 평양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고층 빌딩처럼 지역 곳곳을 그렇게 번성시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경제적 채무가 아니고 뭐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은 자체의 힘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힘, 제국주의가 배상금으로 내놓는 자금까지도 활용해서 북의 경제를 쾌적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북의 그 경제 특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북의 경제 특구는 중국과 전혀 다릅니다. 가령 외국 자본이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어요. 당을 통해서만 고용할 수가 있어요. 개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성공단을 과감하게 북이 폐쇄할 수 있는, 남이 꼼짝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외래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투자의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지금 남측에서 뭐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좀 풀리게 되면 남측에서도 엄청나게 북에 투자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북일 교섭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일본은 엄청난 전전배상금을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 전 이후의 배상이 아닌 그 이전의 배상, 일제 때 일본이 북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는 그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금인데, 나중에 이제 코리아 전과 그 이후의 배상까지도 하게 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것만으로도 북의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언제 한번 북의 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짚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군요. 왜? 갚으려면. 썩어도 준칠하고 일본 경제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탄탄해요. 일본의 국채들을 다름 아닌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고, 어쨌든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독점자본주의 국가로서 축적된 자본이 있는데, 그 축적된 자본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 투하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본이에요. 투자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본도 아니고 자본가들에게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돼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의 나징과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시키는 황금의 삼각주는 매우 매력적인 자본의 투하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반도를 관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과 관련지어서 올해 남측 코레일의 최은희 사장이 방북했고, 과거 푸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중국만이 러시아를 통해서도 유럽으로 철도를 놔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베리아 동쪽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두만강 하구는 남코리아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과 매우 가깝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다, 아태의 시대다라고 할 때 그 상징이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력이 크죠. 왜냐하면 북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물적 자원들이 미국, 일본, 남코리아를 비롯한 서방의 자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아시케나즘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굳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본을 축적해가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동심원을 생각하면 돼요. 그 한가운데 아시케나즘이 있고, 그 다음에 유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케나즘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나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서구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 전략을 교묘히 은폐시키면서 자신들만이 아닌 보다 큰 힘을 이용하는 거죠. 교활하지만 전략 자체로 보면 아주 훌륭한 전략이에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원한도 크지만 머리도 비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네. 역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유태교고 이슬람교 아닙니까? 네. 예수에 대한 입장, 신약 성경에 대한 입장만 다를 뿐이지.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슈케나짐은 장자의 목을 베서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잔인해요. 세상에 바이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의 민족들도 사람을 신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슈케나짐은 장자를 바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 세계의 유대인의 장자의 목을 베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2008년 9.15 금융자작 테러를 시작하죠. 네. 물론 2001년 9.11 사건 때도 그 빌딩에 보험을 들어서 돈을 빼거나 유태인도 한 명도 죽지 않았죠. 리먼 브라더스도 사실상 다른 회사를 세워서 그대로 인수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유대인 뉴욕 시장을 통해서 뭔가 자산을 베푸는 이런 그 교활함이 유대인의 거대한 책략을 음모를 관찰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시케나짐이 이제 굉장히 야만적으로 물러내요. 그것을 단적으로 이해하려면 스탠리 큐브릭의 탐 크루즈, 니콜 키드만이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유태인은 아니지만 스탠리 큐브릭이 유태인이죠. 그런데 유태인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펼쳐 보였어요. 유태인들은 과거 중세기에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피를 다 빼가지고 버리고 무슨 뭐 뱀파이어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또는 엉뚱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면서 그 죄를 들씌운다든지 이래선지 그 일루미나티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서도 자기가 10대 시절에 바티칸의 어느 지하에서 여러 소년들이 한 사제와 함께 의식을 행하는데 그 원탁 위에 어린아이를 놓고 피를 빼서 죽이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일루미나티 조직과 보안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잔인하고 야비하고 그러면서도 치밀한 아슈케나짐 유대 자본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신들은 뒤에 숨고 다른 사람 세력들을 앞세워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 이득은 취하고 그 문제는 그들에게 들씌워서 그들을 제거하고 다른 세력을 세우면서 민중들의 불만을 삭히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차에서 5차까지의 대결전의 본질은 그 유대자본에 맞서는 조선민족의 대결이다.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기본 이념은 홍익인간 제세이화예요. 천지인 사상,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면서 널리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참된 이치로 일깨우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건국 사상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이를테면 뭐 장자의 목을 뱉다든지 인육을 먹었다든지 이런 끔찍하고 야만적인 게 없어요. 네. 다른 나라는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오직 우리만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결전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나선형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선과악의 대결의 최종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민족들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대결이다. 주체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대결이다. 자주와 창조를 지향하는 세력과 그것을 막는 세력과의 대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결전에서 승패가 난다면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반복되지 않겠죠.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할 때는 조선상고사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북이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주고 그 이란을 통해서 가까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게 하는, 그런데 그 이라크와 이란 내 찬란한 고대 문명이 수메르라든지 페르시아 문명이라든지 모두 우리 민족의 고대 문명하고 있다 있어요. 한 갈래예요. 그러니까 북이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준 것이 단순히 반미반제 반유대 무장투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형제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터키에서는 고구려를 자기 역사와 같은 뿌리라고 교과서에 싣고 있다고 하고요. 불가리아도 우리의 그 북부여가 망하면서 그 세력이 가서 그 북부여의 족과 슬라브족이 합쳐서 세운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상고사를 이해할 때만이 북의 중동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북에서는 오랫동안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피지기의 피, 상대를 알아야 되죠. 상대를 알려면 단순히 남코리아의 지배 세력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배후 세력인 유대자본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지피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인 관점, 병역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지피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승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즉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지기를 해야죠. 아,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유대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고 조선상고사 이런 얘기 들으면은 새로운 이제 내용들이라서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